스쳐가는 넓은 바닷물이 되듯이 세월이 흘러 익어간 사랑 가슴 속에 메워 있었네. 그토록 믿어온 사랑 내 마음에 믿어온 사랑 지금은 모두 어리석은데 이제 너를 떠나간다니 저녁 노을 나를 두고 가려마 어서 가려마 내 모습 감추게 밤하늘에 찾아오는 별들의 사랑 이야기 찾아오겠지 모두 다 잊고 떠나가야지 보금자리 찾아가야지 저녁 노을 나를 두고 가려마 어서 가려마 감추네 밤하늘에 찾아오는 별들의 사랑 이야기 들려줄 거야 세월이 흘러서 가면 내 사랑 찾아 모두 다 잊고 떠나가야지 보금자리 찾아가야지 보금자리 찾아가야지 보금자리 찾아가야지 자리 찾아가야지 어느 날 둘이서 같이 만나고 달콤한 주스에 미소 지었네 지금은 나 홀로 외로이 앉아 쓰디쓴 주스에 눈물을 짓네 다정하게 속삭인 사랑 행복했던 지난 날이요 어느 날 둘이서 같이 만나고 영화를 보면서 둘이 웃었지 지금은 나 홀로 외로이 앉아 슬퍼진 영화에 다정하게 속삭인 사랑 행복했던 지난 날이여 어느 날 둘이서 같이 만나러 보면서 둘이 웃었지. 지금은 나 홀로 외로이 앉아. 만나지 말 것을 안개를 헤치고 내 손을 잡아요.